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행동과 평화와 통일을 이어오는 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12일 제주도를 종합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괴리 패당을 규탄해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